그때여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가로 눈이 난 뒤 이리 오너라 꼬놀자 이리 오너라 꼬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나의 사랑이여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동굴 소박 꾸뽕기 때때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불공정 옷복도 박건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탕도 움직이지 루지하니 왜 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도 내 사랑아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애와 떡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털털 개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더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 두 소라게 쏠 보자 엄마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여태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업어요 내가 돌다려 무겁게 업어달래느냐 내 양팔을 네 양 어깨에다가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속에는 재미있는 일이 참 많지야. 춘향이도 이제는 파급이 되어 마구 도련님을 낭군자로 업고 노는디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 불업고 노니 졸 호자가 절로다 두용 자격의 모란화 타마 봉접이 졸시고 소상 동정 700리 싸움을 보가 더 졸 하루구나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이 더욱 좋아라고 이에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유정하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장강수 유원객정 하교불성 송은이 강수의 원암정 성군남포불승정 무인불결송화정 하림대수의 희우정 상태유 백관주정 주학인정 포업서방정 일정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무형리정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흐령이 되거든요. 보통정에 걱정되니 진정으로 와정허전 그정